최근 네팔의 까트만두에서 진행된 제6차 아시아 태평양 지역 법률가 회의 참가자들이 우리민의 정의 예비업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했습니다. 회의에서는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하는 까트만두 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.